KBOPS 뉴스. 한양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 문화원에서 제2회 레드로드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1일 월요일부터 3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 대상은 전국 스트리트 댄스팀 누구나이며 제출 방법은 이메일 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 문화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 행복 드림 상담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 마음 코딩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소프트웨어 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며 신청 기간은 3월 18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마음 코딩 포스터에 QR코드를 작성하거나 단과대 행정팀 및 본센터에서 전송한 신청 링크 발송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행복 드림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가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AGI가 통제력 상실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AI와 AGI의 부상은 핵무기 도입대를 연상시킬 만큼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기술이 2028년까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상장사 대표이사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의 내용은 회사 영업이익 급등과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입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인천 영종도와 송도 신도시에는 학교 끝나는 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학교 앞을 지나가는 버스 노선이 6개에 불과하고 배차 간격도 길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종도 인구는 5년 전에 비해 50% 넘게 급증했으나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매일 달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3월 1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태인, 기술의 윤세연, 담당의 이서빈이었습니다.